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한마디입니다. 인간에겐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. 바로 웃음이다. 웃음은 무기입니다. 타인을 향한 웃음은 사회생활 속에선 그 사람의 의도를 달성하게 해줄 도구, 무기일 때가 많습니다. 웃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. 다음에 또 다른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